HUBS. Hanyangin Sege Ilju. Hello, 하고 여러분. 날짜나 요일의 의미도 있지만 해나 날씨의 의미도 있는 한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날일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세계 곳곳의 기후와 날씨에 대해 알아보는 한양인 세계일주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어떤 나라들은 1년 내내 덥거나 1년 내내 춥습니다. 혹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쨍쨍하게 해만 뜨거나 우중충한 구름만 끼거나 보슬보슬 비만 내리는 나라도 존재하죠. 이렇듯 우리가 사는 이곳 말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 기후에 속해 있으며 어떤 생활 방식을 지니고 사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한양인 세계일주를 통해 같이 알아봅시다. 저번 시간에는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의 배경이 되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프리카는 열대 사바나 기후를 가지고 있죠. 열대기후하면 덥고 습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이번에는 아주 건조한 기후를 가진 나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라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무슨 나라인지 아시겠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알아볼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피라미드를 봤을 때 도대체 저렇게 큰 건축물을 과거에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피라미드를 처음 봤을 때 신기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또 이집트는 고대 때부터 이어진 깊은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죠. 과연 이집트는 어떤 기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집트는 사막 기후에 속합니다. 사막 기후는 건조 기후에 속하며 건조 기후는 무수목 기후 중 건조함으로 인해 식물이 자라날 수 없는 지역에서 나타나는데요. 연평균 강수량 250mm를 기준으로 사막 기후와 스텝 기후로 나눠지죠. 그 중에서도 사막 기후는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미만으로 대체로 덥고 건조합니다. 또 사막 기후는 온난 사막 기후와 한랭 사막 기후로 크게 구분되고 있고요. 한랭 사막 기후의 경우 온난 사막 기후보다 강우량이 더 낮다는 특징이 있죠. 사막 기후의 토양은 사막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건조하고 회색을 띱니다. 사막 기후에 식물이 살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몇몇 생물이 살고 있는데요. 기후 특성상 사막 기후에 사는 생물들은 물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진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낙타와 선인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땅속 깊은 곳에 수맥을 찾아 줄기에 수십 배 이상의 뿌리를 뻗는 나무도 있고요. 비가 내릴 때 매우 빠르게 피고 지는 특이한 식물종도 존재하죠. 신기한 동물들도 존재합니다. 날이 개는 순간 아주 잠시 맺히는 이슬로 수분을 보충하거나 사막에 발열을 피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이동하는 동물도 있죠. 극한의 환경에서 생명을 꽃피우는 대자연의 경이로움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보통 사막이라고 하면 끝없이 모래가 펼쳐진 곳을 떠올리지만 꼭 모든 사막이 모래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사막은 기계적 풍화라고 불리는 물리적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암석이 자갈이나 모래로 변해 여러 종류의 사막이 존재하는데요. 모래 사막 외에도 소금 사막, 암석과 자갈로 구성된 자갈 사막이 있습니다. 원래 바다였던 곳에서 사막이 형성되면 소금 사막이 만들어지는데요. 볼리비아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이 가장 유명한 소금 사막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래 사막보다 자갈 사막이 더 많습니다. 사하라 사막도 대부분 자갈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는 사막기후를 가진 이집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 위치한 아랍국가이자 지중해와 홍해의 연안국입니다. 수도는 카이로이며 주변에 리비아와 수단이 있죠. 이집트는 원래 나일강 하류에 비옥한 농지를 자랑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급격한 산업성장과 홍수 통제로 인해 나일강 연안의 농토는 날이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일강 하류의 농지가 척박해지는 데에는 기후변화의 탓도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고대로부터 꾸준히 확장해오면서 이집트도 점점 사막화가 심해져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이미 고대 이집트 문명의 유적 상당수가 사막 한가운데 있죠. 나일강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거의 다 사막이고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산다 해도 대부분 오아시스 근처에 살죠. 국토가 네모 모양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곳만 따지면 긴 나일강 유역 부근에서나 인구가 밀집해 있는 겁니다. 이집트의 문화는 북쪽으로 지중해를 넘어 서유럽, 동쪽으로는 아랍 문화권을 가진 일부 아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프리카 본토와는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집트의 요리는 중동 북아프리카 지방의 전통 요리와 함께 오스만 튀르크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튀르키의 요리법이 가미됐고요. 특히 이집트가 사랑하는 빵은 나일강의 축복을 받아 곡창지대로 손꼽히던 고대부터 유명했죠. 그 외에도 샤워르마라고 불리는 케밥과 콩가루 반죽을 기름에 튀긴 요리인 타메이야가 있습니다. 또 이집트는 중동에서 영화, 연극, 드라마 제작으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1930년대에 소규모 영화사들이 설립돼 1940년부터 이집트는 이집트 영화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집트가 경제적으로 쇠퇴하면서 이집트 영화 산업도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오늘은 사막 기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막에 사는 생물들과 사막의 종류, 그리고 이집트와 그 문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이집트의 사막화 문제를 기억하시나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 문제가 심해지면서 사막화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하라 사막이 현재 가장 사막화 속도가 빠르죠. 현재 지구 표면의 3분의 1 이상이 건조 또는 반건조 지역입니다.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는 생물 생산 능력이 감퇴하거나 아예 없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 농촌 인구는 해마다 약 1,700만 명이나 발생합니다. 놀랍게도 중국은 매년 서울시 면적의 6배만큼의 토지가 사막화되고 있죠. 사막화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기후적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주변에 고산지대가 있거나 근처에 사막이 있는 경우야 무모한 개간, 벌목 등으로 인해 사막화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이러한 사막화를 예방하고 사막화된 곳을 복구하기 위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사막화 방지 협약이 성사됐습니다. 중국 역시 내몽골 지역에 사막화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죠. 사막화를 막으려면 녹화 사업이 필수적인데요. 지력 회복을 이끌 수 있는 나무 품종을 연구해서 이를 집중적으로 심고 수십 년간 사후 관리를 해야 사막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를 벌목할 수 없게 나무가 아닌 석유, 석탄, 전기 등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해당 국가의 발전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막기후와 이집트, 그리고 사막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기후 이야기를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진행자 이서빈, 디렉터 김태인, 엔지니어 김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